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의 해병대 무력이 6월 27일부터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괴뢰 해병대 훈련장에서 우리의 핵심 시설 파괴를 노린 합동군사 연습에 관군하고 있습니다. 7월 14일까지 계속될 이 전쟁 연습에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와 괴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의 병력, 그리고 포와 탱크, 장갑차, 수송 및 공격용 직송기들을 비롯한 수많은 공격무기들이 투입됐습니다.